단발의 어머니와 둘이서 차를 마신다.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한 모금 마시고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다. 찻잔 속에 녹아버린 얼굴 얼굴 은발의 어머니와 둘이서 차를 마신다. 추억을 마신다.